바라보고 쓰는 수만 번지고 내 인생 돌아다 본다. 저 산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어가 본다. 왕년에 잘 나갔다 떠들지 말아라. 배꼽까지 빼꾸두 내 인생도 괜찮았단다. 한 잔 술에 잊었고 두 잔 술에 지웠다. 내가 숨은 하늘이란다. 그래 웃자 그래 웃어 두 주먹 꽉 쥐고 머리 한번 빡 흔들고 호탕하게 웃어나보자. 배꼽바지 빼꾸두 배꼽바지 빼꾸두 아직 나는 살아있단다. 배꼽바지 빼꾸두 배꼽바지 빼꾸두 아직 나는 살아있단다. 빼꾸두란다. 세상이 야속하다 떠들지 말아라. 너에겐 내가 있단다. 친구야 힘들어 눈물이 날 때 내 손을 잡고서 천천히 걸어보렴아. 저 바다 파도가 아무리 험해도 배꼽바지 빼꾸두 내가 너를 지켜주련다. 바람결에 날리고 이슬 위에 씻었다. 후회 없이 살아가련다. 그래 웃자 그래 웃어 두 주먹 꽉 쥐고 머리 한번 빡 흔들고 호탕하게 웃어나보자. 빼꾸두 배꼽바지 빼꾸두 아직 나는 살아있단다. 배꼽바지 빼꾸두 배꼽바지 빼꾸두 아직 나는